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궤변이 또다시 올려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미국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강경 보수패들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 앞에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였으며 그것을 실천으로 일관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에게 테러 지원국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적 태도의 표현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미국이 저들의 기준과 리해 관계에 따라 우리에게 테러 지원국 딱지를 다시 붙인다고 하여 우리가 테러 지원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세계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제 구미에 맞지 않는 나라들의 각종 불법 비법 딱지를 붙여 억누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미국은 졸업 높은 우리 공화국을 마구 걸고 드는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를 통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